나는 말을 거는데 보내지는 않을래.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.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니야. 난 재미없어. 너무 멀어서 I'm not gonna be the one again.